4월 27일 수요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의 강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구원과 회복의 근원은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측량한 후 그물을 건너게 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널 때마다 물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화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회복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원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주셔야 이 땅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회복을 가져다 주는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수가 아라바로 흘러가 사에 이르니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며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푸른 잎을 내고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먹기에 좋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회복의 비전은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묵상 에세이. 돌덩이 같은 마음에 꽃이 피다. 한 청년이 오빠 때문에 급히 만남을 청했다. 청년의 오빠는 자폐와 우울 증세가 심해 3년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왔다고 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방에서 나오더니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를 만나 교회에 나와보라고 권했고 그는 약속대로 교회에 왔다. 하지만 모두 춤추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도 그는 돌덩이처럼 앉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와 함께 예배드린 지 4, 5개월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예배 후 소그룹 모임을 하려는데 한 형제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알고 보니 이 형이 사냥도 잘하고 장난꾸러기처럼 웃기도 해요. 순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이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 주님의 기쁨이 꽃피었다. 그는 지금 교회에서 셀 리더로 섬기며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의 회복과 더불어 온 집안의 평화가 임했음은 물론이다. 깊은 예배는 믿음의 주요 운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다. 주님이 삶의 중심에 위치하는 시간이다.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난다. 웃음과 소망이 회복되고 거룩한 꿈을 꾸게 된다. 교회담을 넘어 가정과 세상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간다. 이창호의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 한절 묵상. 성령의 생수가 발목까지만 찬 사람은 전도하러 다닐 수 있지만 머리까지 지배받는 상태는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무릎까지 찬 사람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생수가 허리까지 차서 성령의 뜻에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 생수의 강에 빠져 헤엄치게 되면 성령께 온전히 자기 삶을 맡기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발목까지 허리까지만 닿는 제한된 은혜가 아닌 제 온 존재를 깊이 잠그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젖음으로 제 고난과 상처까지도 남을 회복시키는 재료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